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9월까지 성경 전체를 크게 훑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통독한다고, 개관한다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한 번은 쭉 훑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 아내가 애인이었던 그때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제 아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군대 가면서 선물 받았는데 훈련소에서 불침번 서면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정신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읽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말씀을 열심히 잘 읽으시는데 이렇게 다른 데 예배에 가서나 가서 성경 통독하신 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여기저기 읽은 거 말고 마음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신 분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제가 어떤 교사 세미나에 갔는데요. 성경 교사 세미나에 갔어요. 반도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세광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이런 거를 느끼기도 했고, 아, 우리, 이게 다 하셨지만, 다 알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를 했던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살펴보고자 갈라디아서를 마쳤던 것이고요. 오늘부터 내년 9월까지 성경을 한번 쭉 훑어가려고 합니다. 자세히 하지는 못할 거예요. 빼먹는 것도 많을 거고 좀 어떨 땐 건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1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12월 성탄절까지는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일을 하고 대충 맞으니까 오늘부터 12월까지 구약을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12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부터 4월 정도 되는 부활절까지, 부활절에 예수님이 그 바로 직전에 6월절 날 돌아가시고 부활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서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내년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복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4월 그 복음서가 끝나고 한 50일 지나서 7주 지나서 오순절까지는 사도행전을 살펴볼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도행전을 한 6, 7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고 오순절은 한 5월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9월달에 유대인 절기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절기예요. 한 9월 초순 정도 됩니다. 그 9월 15일날 9월 중순이 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은 모든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것을 선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알곡들을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때가 마지막 때고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부터 한 5월부터 9월까지 바울의 편지들과 사도들의 편지들과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까요? 따라 읽으시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셔서 내년 9월까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속도가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나가기도 하고 조금 천천히 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제가 가능하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은 성경 읽기 통독표라는 표를 올해 초도 놔드렸는데 다시 뒤에 놓아드렸습니다. 표시하면서 읽으실 수 있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큰 은혜가 서로 나눠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가 어떤 때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선포로밖에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밖에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의 맨 처음이란 말, 과거, 맨 처음 과거란 말이 아니고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말입니다.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시간도 시작됐어요. 태초란 말을 시작으로 본다면 이미 천지가 창조되었을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보다 높으신 분이고 창조보다 근본적인 분이십니다. 태초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창조된 이 창조 세계의 논리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 창조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찾아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이렇게 선포로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지에 이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논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득할 수가 있다면, 그 전제가 뭐가 되냐면, 내가 설득한다는 것은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해 볼 테니까 과연 맞는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판단 아래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지, 사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작은 분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언 속에는 God is God and we're not.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결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지식은 헛지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지식과 설명은 헛것이라니까요.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설명합니다. 평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지식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책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지식이 못되고, 따라서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몰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입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지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과 그 건강한 경이로움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맨 처음 얻어야 될 중요한 진리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알려주셨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고 누구의 파악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 다른 이유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절대자라는 것이죠. 근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놀라운 것은 I am who I am이신 I am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I am with you.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었을 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구속도 누구의 무슨 이해도 필요 없는 그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요, 한 번만 잘 생각해보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냥 계셨으면 우리는 결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나타나 주시고 자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하시는 그 절대적인 분께서 I am with you,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3인칭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제가 우리 새가정 오시면 늘 새가정 모임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늘 나누는 말씀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창조자고 햄릿은 피조물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극작가고 햄릿이란 사람은 인물은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그 극 속의 인물, 주인공, 등장 인물입니다. 햄릿은 죽었다 깨나도 셰익스피어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셰익스피어가 대본을 써준 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혹 햄릿의 입에서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한다면 뭐가 원인이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대사 중에 햄릿을 창조할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럴 때만 피조물인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알 수도 있고 거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구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많은 지식은 헛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성경 공부가 있는 것 아세요? 네, 뭐 그런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소문으로만 지식으로만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함께 하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파면서 이곳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서로 설득하고 토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 큰 글자로 그 가슴에 새기신 그 사랑을 늘 새깁시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함으로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우리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참으로 알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구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개 피조물 앞에 진짜로 나타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미집만 개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렇게 발길질 한 번만 해도 개미는 어떻습니까? 근데 개미와 우리 사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고 무섭고 정말 unknown, uncreated 하나님께서 God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게 경사하겠습니까? 좋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번개불의 파리가 한 번에 잽 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진짜 나타나신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존전의 그 임재 가운데 섰을 때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화평으로 왔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하러 왔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려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문 중에 하나가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 그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진실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두려워 떨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잽당할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면 다 죽는데요? 만나면 다 타 죽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다 죽는데요? 애들 동화책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해리포터라는 책을 봐도요. 거기에 무슨 괴물이 나오는데 그 괴물의 눈을 본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괴물 누가 죽였는지 증인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괴물도 그렇다면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살려주려고 평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구원주 성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구원을 같은 언어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하시죠. 하죠. 요한복음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라는 말이 레싯이라는 히브리어, 아르케라는 헬라어로 표현된 태초, 시작, 근원,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태초의 그 일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동격으로 취급한 거예요. 창조의 언어와 구속의 언어는, 구원의 언어는 같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로 해볼까요? Therefore, whoever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천지 개벽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지 않습니까? 창조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성경은 똑같은 언어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능력과 지혜와 똑같이 우리 심령에,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친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천지 창조와 똑같은 거래요. 천지 개벽입니다. 천지 개벽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도 세광교회 아닙니까? 세상의 빛. 우리가 무엇 세상에 빛이 될 게 있다면, 무엇 자랑할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출 빛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빛 되심, 구주 되심,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빛을 늘 마음에 가진 그리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천지 창조하신 이 장면을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세요. 다 계세요.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셨지요.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된 수면 위에 성령께서 자식을 품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심을 기울여서 세 분이 협력해서 힘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세 분이 정말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우리의 구속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셨으니 우리의 구속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기울여 세 분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만드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거든요. 예, 천지 창조 때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예수 믿을 때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의 주인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처음에 그냥 좋게 만들어 놓고 내보낸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지혜로 능력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밤이라, 밝음을 낮이라 부르신 밤과 낮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두움은 하나님이 이름 지으신 밤이고 하나님이 이름 지으시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실은 일치하거든요. 지금도 밤이고 하나님이 낮이라고 이름 지으신 그 낮은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라는 것은 시간 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일은 지나가서 이제는 우리끼리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라는 것은 근원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작이든지 끝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태초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근본이란 말이 레싯이라는 이 태초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르앗 아도나이 레싯 다앗.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는, 믿음의 연륜이 깊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인데, 나중에 지혜가 생기고 신앙 연륜이 들면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근본이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처음 믿었을 때나 죽을 때나 처음 믿었을 때나 오늘이나 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는 것이 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의 주인 되십니다. 이신론이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신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계공처럼 정교하게 질서있게 세상을 만들어놓고 이제는 그냥 굴러가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게 뉴턴의 신학입니다. 뉴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법칙, 자연 법칙이죠.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살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서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인데 여전히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여전히 내가 다 파악하고 주인되지 못한 이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태초에 좋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이제는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이미 할 일 다 하셨으니까 나 혼자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영적인 이신론은 율법주의예요. 영적인 이신론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해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의지 않고 믿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없이 의롭게 됩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제 아내가 지난 주일날 한국 갔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제가 참 잘 살았습니다. 생활이 규모 있어지더라고요. 이 같이 협력할 사람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 깨끗이 하고 찬송 딱 틀어놓고 말씀 쫙 읽고 그 다음에 볼일 있으면 보고 밤에 와서 밥 해먹고 정말 생활이 규모 있어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사 예배하면서 뭐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우리 교사들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애들 챙기고 그러느라고 좀 늦었나 보다 해서 그냥 격려 차원에서 저는 그러면서 그냥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나는 모든 걸 규모 있게 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교사 중에 한 분이 어유 내가 다 서운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일주일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외롭고 쓸쓸해서 삶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제 아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실력이 늘었다고, 성경을 안다고 독립해서 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서운해하세요. 늘 의지하는 것이 정말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육체로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제보다 더 필요하고요. 어느 때보다 지금 제일 필요하고요. 고생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된 것 같을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잘 된 것 같을 때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교만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고생할 때는 하나님이 먼 것 같지요. 근데 그때 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늘 만나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늘 나갈 힘과 용기가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를 처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신 하나님의 평가예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그때만 좋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떨어져 나갔을 때, 에덴 동산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갔을 때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았더라 하는 것은 이전에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가난함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희희낙낙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는 그 판단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두려움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좋지 못한 것에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든 찔림과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평가고, 지금도 우리를 좋았더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좋았더라 영광의 찬송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인생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웃고 그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는데 계속 좋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덮으셔서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없애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근본적인 낙관주의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알지 못하는, 현실을 알지 못해 현실을 무시한 순진한 헤헤거리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더욱더 직시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직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으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 기쁨과 복은 오늘 있다가 없어질 풀이 아니라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사라질 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참된 기쁨과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은 창조 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나타났는데 그때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뚫고서 그 죄를 불과하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지금도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좋았더라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당한 자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찬송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혼돈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 통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찬송할 일이요 영원히 의지할 일이요 영원히 감사할 일이요 영원히 서로 증거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짐작도 할 수 없는 창조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구속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의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로 아무 소용도 없는 그저 허황된 말에 불과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던 모든 교만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근본적으로 좋았더라 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난을 당하든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든지 하나님을 늘 의지할 때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니 구원받으라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신앙생활 속에 늘 함께하셔서 참으로 태초에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 참으로 복되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복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